어느새 인생의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섰습니다. 언젠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건네주던 그분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피아노 우미를 타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픈 그녀와 듣겠습니다. 이렇게 김세창 씨가 신청해 주셨죠.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Holy Hunter의 연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은요. 광주 광산구 칠석동에서 박낭자 학생이, 이름이 참 예뻐요. 박낭자 학생. 3학년 9반 모두와 또 담임 선생님이신 최민숙 선생님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셨고요. 변현미 씨, 최성학 씨, 그리고 함께 영화를 본 보미에게 띄워주고 싶다고 한성일 씨가 신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 시간입니다. 시네마 천국 영화 한 편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파이크 리 감독이 제작, 각색, 연출까지 맡아 한 정글 피버 준비했습니다. 모베터 블루스에서 우리가 이미 그 친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주인공의 친구 역으로 나왔던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플리퍼 역을 맡았고요. 애나벨라 시오라가 엔지 역, 그 상대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존 토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팀 로빈스의 모습도 잠시 보입니다. 존 토트로는 엔지의 애인 역으로 나왔는데요. 이 존 토트로의 아버지로서는 앤서니 킨이 또 나왔죠. 정말 호화배 역인데요. 스파이크 리 감독도 잠시 얼굴을 비치고요. 여기에서 영화의 오리지널 송을 스티비 원더가 담당해서 아주 시원한 그 특유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죠. 자, 잠시 후에 정글 피버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파시. 영화를 보는 사람도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간직하고 싶은 음악. 파시. 분위기로 기억될 좋은 영화 음악입니다. 폴리그램. 가슴에 기쁘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받쳐진 가슴에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저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요. 특기는요? 퀴즈 맞추기요. 네? 그럼 바로 이거네요. 700에 9950. 사랑과 영혼, 황비홍, 나홀로 집에 등 수많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퀴즈의 세계. 도전 영화 특급. 700에 9950. 잃어버린 성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700에 6888.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그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 먹던 그 맛. 와 수프가 세 개씩이나 푸짐하다. 삼양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always hurting Mommy. Eat your oatmeal. Mommy's always screaming like you're hurting her. Eat your oatmeal, baby. Honey, you know what? 미국 할렘가에 살고 있는 흑인 건축 설계사 플레이퍼는 사랑하는 아내 드루와 귀여운 딸 밍, 이렇게 세 식구와 꽤 근사한 집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퍼는 흑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인 셈이지요. Hey, Flip. Good tie, nice ensemble, very sharp. Thank you, Jerry. Leslie, look, Tony's work here is awful. I mean, he's got this elevator shaft yeah, here, six right. inches off of where it's supposed to be. We caught that, Tony. Listen, we have somebody we want you to meet. 어느 날 플리퍼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플리퍼는 건축 설계 사무소 내에서 유일한 흑인인데요. 그런 그의 비서로 백인 여자가 채용된 거죠. 플리퍼는 동업자이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는 두 백인 친구에게 흑인한테 백인 여비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항의해보지만 오히려 백인을 인종차별한다는 비난만 듣게 됩니다. Just call me Angie. I don't like Angela. Angie it is. Okay. You don't have a problem with this, do you, Flip? No. No. All right. She's all yours. Pretty well. Relatively. So, your name is Angela Tucci? Yeah. You're Italian? Yeah. What else would I be? And you don't like to be called Angela? Angie's fine, you know. Flip is a nice name. If you don't mind my asking, what kind of name is that? My father. If you don't mind me asking, how long have you been temping? Since high school. And have you ever worked in an architectural firm before? No, I haven't, but I learn really quick. I like to learn new things. I like to be around new people. I like people. You like people? I love people. Excuse me, 플레이퍼는 백인 여비서를 첫 대면하고는 얼떨떨해하지만 여비서 앤젤라 투시는 밝게 웃어 보이면서 자신은 이태리인이고 그냥 엔지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새로운 일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덧붙이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Did you just hear me say you should thank you, sir? Yeah. You heard me? Yeah. Did you understand what I meant when I said you should thank you, sir? I just said it. I was thinking that, and I just said it. This girl just asked to cook for you. She made a dinner fit for kings, and I like mommy's cooking better. I know. Is that nice? I got no brains. I want you to apologize to your sister. Son, do what I'm telling you. Fucking apologize. Don't fucking kick my chair, all right? I'll fucking put this glass in your fucking face, all right? Why don't you apologize? Shut the fuck up. Why don't you apologize? Shut up for 10 minutes. I was telling the truth. Nobody cooked like my mother cooked, all right? 그날 저녁, 벤슨 허스트 거리에 있는 엔지의 집. 아버지와 철없는 두 남동생. 이 세 남자는 이태리 핏줄이 아니랄까 봐 항상 시끄럽습니다. 말투도 거칠고 행동도 철딱선이 없지요. 일에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엔지는 이 세 남자를 위해서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엔지는 산 게 지긋지긋합니다. 이때 엔지의 남자친구 폴리가 찾아옵니다. 폴리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소극적인 청년입니다. 앤지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사이지요. Let me go. Oh, Jimmy. Prince Charm is here, man. Check it out. Oh. 엔지의 남동생들이 아무리 짓궂게 괴롭혀도 폴리는 그냥 웃어넘겨버립니다. 폴리의 그런 면이 가끔씩 실증이 나는 엔지. 폴리를 그저 습관처럼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가정도 그렇고 이성 교제도 그렇고 몸이 건조하고 답답한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은 것. 엔지의 솔직한 요즘 심정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고 돌아간 사무실. 밤늦도록 엔지와 플리퍼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리퍼는 엔지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엔지는 일하는 게 좋다고 대꾸합니다. 그냥 이대로 일만 했으면 좋겠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집 식구들은 햄버거나 사 먹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플리퍼가 요리 솜씨가 좋냐고 묻습니다. 엔지는 웃으면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준다는 말에 웃는 플리퍼. 그들은 서로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이 장면 들어보시죠. What, spaghetti? What? Cook spaghetti. Lasagna? Yeah, lasagna. You like lasagna? I love lasagna. Oh, yeah. I make lasagna for you. What? You're going to make lasagna for me. Yeah, I'll make lasagna. Make it at home and I'll bring it in for you for lunch. Why don't I just come over to your family's house and eat it with your family? Well, you should try. I don't know. It's a joke. It's just, just a joke. I'm joking. I know. Okay. All this talk about food is making me hungry. Yeah. Are you hungry? Yeah. Where are you from? Bensonhurst. Bensonhurst? Mm. Nice neighborhood. Yeah. Where are you from? Uptown. Bronx? No. Harlem. Harlem, USA. Wow. You ever been there? 할렘 출신이라는 플리퍼. No. 엔지는 할렘 출신을 처음 봅니다. 플리퍼는 엔지의 눈길을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지,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저 피부색 좀 봐. 저렇게 지날 수가 있나? 선탠을 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을 텐데. I know what you're thinking. You're going, wow. Look at your skin color. How dark it is. How. I love your color complexion. I mean, to me, I'm so white, I'm so pale. I get a little sun every now and then when I hang out at Jones Beach, but nothing like that. I hate the beach. Definitely not a mind reader. I do admit I was looking at your skin. 난 해변도 선탠도 싫어해요. 당신은 속마음을 잘 읽을 줄 모르시는군요. 하지만 당신 피부를 본 건 사실이에요. 엔지의 대꾸가 플리퍼가 듣기에는 참 우호적이고 매력적입니다. I've been called every black dot, smut, midnight, spot. 검둥이, 검은 점, 얼룩, 한밤중. 플리퍼가 살아오면서 백인들로부터 들었던 말이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색과 관련된 표현이란 표현은 다 들어봤습니다. 백인들의 피부색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고통. 그 고통을 떠올리자 슬리퍼는 우울해집니다. It's beautiful. 하지만 검은색은 아름다워요. 엔지의 말은 부하 직원이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흔히 하는 그런 사탕발림 같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 만난 사람에 대한 호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부색 가지고 사람을 판별하지 않는 따뜻하고 진실된 인간의 이런 마음이 엔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주봅니다. 플리퍼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엔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플리퍼는 고백하지요. 여태껏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결코 사랑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자신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다는 것을요. 물론 엔지도 압니다. 그가 착한 남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둘의 감정은 상황 판단 이상일 것입니다. 흑과 백, 그리고 남과 여. 텅 빈 사무실의 스탠드 불빛 아래서 기묘한 대소를 이루면서 그들은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백인 여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일까? 플리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엔지와 사랑을 나눈 이후 그에게 온 변화 중에 하나는 웃음과 말이 없어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그는 사표까지 쓰게 되죠. 같이 회사를 창업하고 같이 회사를 일으켜 세웠는데도 두 백인 친구는 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플리퍼는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 사이러스를 찾아가서 회사 일을 그만뒀고 앞으로는 자신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지와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지요. What's the problem? Why are we out here tonight, Flipper? All right, you got to promise me that you're not going to tell anybody. Who am I going to tell? I don't say nothing to nobody. Nobody. I, nothing. You got to promise me. I know you, Cyrus. My lips are sealed. Come on, what happened? I cheated on Drew for the first time. You did that? When did this happen? The other day. Yeah? Thought you were going to drop a bomb. Well, she's white. White? Man, are you on crack or something? You're crazy. She's Italian. H-bomb. From Bensonhurst. Nuclear megaton bomb. 그런데 엔지라는 여인이 백인이고 이태리인이라는 사실. 사이러스에게는 핵폭탄만큼이나 충격적이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플리퍼와 엔지, 두 사람이 정글 피버, 정글의 열병에 걸려서 미쳐있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지요. 물론 평균적인 흑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느끼겠지만요. What's he look like? Who is this guy? What's his name? It's a weird name. Try me. Flipper. Flipper? Flipper? What the fuck kind of name is Flipper? I know, I told you, it's a weird name, don't Leah. And what is he, like blonde, blue-eyed surfer type? Hey, dude. Right? What is that? He's black. What's the matter? Something wrong with your face? Did it with a black guy? Yeah. If your father ever found out, I don't know. 사정은 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가 친구들에게 흑인인 플리퍼와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플리퍼가 비밀을 털어놨을 때 사이러스가 보인 반응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리퍼와 엔지가 흑인 식당에 들어가 앉았지만 30분 넘게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인 웨이트리스는 재촉하는 플리퍼에게 화를 내지요. 백인 여자 거느린 흑인이 고가워 죽겠다는 듯이요. 백인 지역을 가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두 사람을 금기를 깬 죄인 보듯 합니다. 두 사람은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방황합니다. NG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플리퍼. 그런데 자기 집 앞이 동네 사람들로 잔뜩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2층 창문이 열려있고 그 창문을 통해 악에 받친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온갖 물건들이 길바닥으로 내팽개에 쳐집니다. 옷, 서류, 신발 모두 플리퍼의 것입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비밀은 오래 지켜지지 않는 법. 플리퍼의 아내가 믿었던 남편 플리퍼의 외도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동네복이 창피해진 플리퍼가 애원합니다만 아내 드루는 창 아래에 있는 플리퍼에게 침까지 탁 뱉고는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추방인 셈이지요. 자, 이 장면 들어봅니다. Don't talk to her. That's my friend. You well, shut the fuck up. That's my wife. Don't talk to her. What the, hey, hey, Drew, what are you don't doing? Don't listen to him. Do we have to discuss this? You liar. Why do we have to discuss this out here in front of we all Harlem? We don't have to discuss this. Discuss you that. Listen, I wanted to work out of the office. We're going to do the business. Oh, fuck your fucking business. The house is my office. Oh, fuck you. Why don't you better get a new house then, asshole? Get out of here. Look, baby. Flipper purified. There will be no penis between us. They heard you say, Mother or Father, I love you. And when was the last time that they heard you say, Daughter or Son, I love you. One, you say you cherish every day. And instantly be taken away. Then you say, I know this can't be true. When you never took the time to simply tell them I love you. When was the last time that they heard you say, Sister or brother, I love you. Father, make us truly thankful for the this of thy bounty which we are about to receive, for the nourishment of our bodies, in the name of thy Son Jesus. 슬리퍼는 옷 몇 가지를 챙겨가지고 일단 부모님 집으로 왔습니다. 한때 목사였던 아버지, 그래서인지 집안 분위기는 늘 엄숙합니다. 아버지는 플리퍼에게 묻습니다. 악마와 여자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일을 저지르고 쫓겨온 거냐고요. 어찌됐든 플리퍼는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은 흑인이지만 그의 형 게이터는 마약 중독자이다. 뒷골목에 불황하였습니다. 틈만 나면 어머니와 동생 플리퍼에게 돈을 뜯어가곤 했죠. 더구나 형 게이터는 절제 없는 생활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수선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플리퍼는 다음날 아내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으로 꽃을 사들고 갑니다. And the stars are out, and your eyes are all aglow. Excuse me, miss. Can you help me, please? Can you say, Piper, why are you here? Drew, these are for you. I don't want them. Ways you never fail. What I need to talk. I don't want to talk to you. 아내 드루는 꽃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 플리퍼를 보고는 피부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이라고 쏘아붙입니다. 흑인 중에서도 덜 까만 사람을 좋아하더니 이제는 아예 백인을 선택했냐면서요. 흑인 남자들이 성공의 상징으로 백인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에 분노하면서 아내 드루는 한마디 더 합니다. 플리퍼, 당신은 검은 얼굴에 당신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황은 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엔지가 귀가하자마자 무지막지하게 구타합니다. 흑인에 대한 아버지의 고정관념은 엔지에게 퍼부은 폭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검둥이를 사귀려거든 차라리 사람을 죽여라. 아버지의 대흑인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엔지 역시 아내에게서 쫓겨난 플리퍼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한편 엔지의 소식을 들은 엔지의 남자친구 폴리는 슬픕니다. 그녀한테 주었던 반지도 이미 돌려받은 상태였죠. 오랫동안 사귄 엔지를 잃어버리고 화장실에 틀어박혀 흐느끼는 폴리. 폴리의 아버지가 아들의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Open the door. Polly, let me in. No. Polly, I gotta pee. No, you don't. Just leave me alone. You just want to get in here. Polly, I'm gonna pee in my pants. Open the fucking door. I gotta take a leak. Promise? Yeah, I promise. Come on, come here.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uh? Come on. What the hell are you doing? Come on, you said you had to take a leak. Locking yourself in the jar like a little girl. 폴리가 화장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아버지는 폴리를 막 때립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여자 때문에 징징거리는 아들이 한심한 것이요. 폴리의 아버지는 그깟 여자애는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한다면서 그런 결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지요. 그리고 죽은 마누라 이야기를 꺼냅니다. Those kind of women are rare. Your mother and me, we had our wars. She didn't talk to me for almost 2 years. Not a word. Still. 나는 네 엄마와 싸우고 2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네 엄마는 내 등을 밀어줬다.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말이다. 그런 게 진짜 결혼이다. No, it's over. It's done with. No. Fracture. No. Oh, you're a toughie, huh? Tough one. So, what do you think? What? I mean, it's small. And the rendered is an arm and a leg. 얼굴에 시퍼렇게 멍든 엔지와 아버지에게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은 플리퍼. 이제 두 사람은 아파트를 얻고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미게 됩니다. 이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흑인 사회에서 쫓겨난 흑인 남자와 백인 사회에서 쫓겨난 백인 여자. 이 두 추방자가 함께 살면서 사태는 2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My dear, are you a Catholic? Well, yeah, I went to Catholic school my whole life, so I guess I am by now. 플리퍼는 엔젤을 데리고 하지만 저녁 식탁은 냉랭하기만 하고 플리퍼의 아버지는 엔지에게 계속 모욕을 줍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거부하지요. 엔지와 플리퍼는 식사를 채 하지도 못하고 차를 타고 다시 자신들의 보호처로 향합니다. 어색해진 두 사람. 그냥 집으로 들어가기가 못한 플리퍼가 잠시 차를 세웁니다. 엔지가 그런 그의 가슴에 장난스럽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러자 플리퍼는 권투 자세를 취하면서 장난스럽게 대응하지요. 아버지 때문에 어색해진 분위기를 잠시 바꿔보려고 시작한 행동이지만 사실 흑과 백의 진정한 모습이 이것이 아닐까요? 타이슨과 무하마드 알리를 얘기하는 흑인 플리퍼. 최고의 권투 선수는 이탈리안이었다면서 그라지아노, 마르시아노, 라모타를 얘기하는 백인 엔지. 두 사람은 장난일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영락없이 흑인 불량배가 백인 여자를 폭행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주민들이 당연히 신고를 했겠지요. 잠시 후 사랑스럽게 장난을 치던 두 사람에게 경찰차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마치 엄청난 사건을 만났다는 듯이 흑인 플리퍼에게 총을 겨누죠. 자, 엔지가 장난스럽게 주먹을 날리는 장면부터 들어보시죠. Now, hey, don't hey. Mess with me. I got two rough brothers. Well, yeah? Yeah. Well, who do you think taught Mike Tyson, huh? Gus D'Amato. Gus D'Amato? Yeah, right. But when he died, I told him everything he knows. Oh, yeah? Uh-huh. That's right. Yeah, right. You wouldn't hit me with glasses, would you? Yes, I would. You would? All those good Italian boxes there are? Graziano. Yeah, Marziano. Come on. LaMotta. LaMotta? Yeah. Now, how's that? What about Muhammad Ali, huh? Muhammad Ali. What? Ali was a Muslim and preached hate all the white people. I'll kill you! I'll kill you! You ever talk about Muhammad Ali? You can't! You're a witch! You're a witch! I'll never stand for nobody to talk about the greatest Muhammad Ali! That's you, a heretic witch! Okay, okay, look. Game over. No. Give me my glasses. Let me have my glasses. Why don't you say please? I'm not gonna say please. That's not gonna stop me from being angry. Get your hands up! Put him up, I said! Get your hands up! Get your hands up! Back away! Get your hands up! What? Now! Get back! Move! Please separate yourself! To the wall! Against the wall, man! Against the wall! Let go of me! That's my boyfriend! Get back. That's my lover! Get what are you back. Doing? Please, I'm not a boyfriend. We're just lovers. Please. I mean, no. We're just friends. This must just be friends. Some kind of mistake. Look, Andrew, just shut up. Officer, just shut up, please. All right? Look, officers, she doesn't know what she's talking about. He wasn't trying to rape you! Assault! No! What? You sure? Yes, I didn't do anything! Take the fucking gun from his head! Talk to me, man! What? This is just a big misunderstanding. That's all it is. Slow. Turn around. Slow. I was just making sure she got home safe. That's all I was doing. All right, Look, sorry about that. No harm, no foul. It's just that we got a call that a Afro-American... 오해는 풀렸지만 두 사람의 기분은 착잡합니다.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식당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자유롭지 못했던 두 사람. 가족과 가족마저도 잃어버리고 사랑의 표현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두 사람. What are you doing telling them we're lovers? You're trying to get me killed? It's none of their business what we do. What a waste. What the fuck am I doing here? 플리퍼는 땅에 주저앉습니다. 대체 자신이 지금 뭘 하는 건지 플리퍼는 다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앤지! 앤지! 앤지 역시 마찬가지였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옛 남자친구 폴리를 한번 만나러 찾아간 앤지는 그가 이제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오히려 폴리는 자신의 가게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지적인 흑인 여성 오린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백인 가게에 자주 들락거리는 흑인 여성을 역시 주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She's not black. Paul Abdul. Who's Paul Abdul? She got big tits? It's gotta stop somewhere. Next thing a black guy would want to pork Denise. Come on, they took over sports. Baseball, basketball, football, boxing. What do we got left? Hockey? Golf. Golf, come on, man. They fucking elected Dinkins. Jesus Christ. When does it stop? They don't need this shit. 폴리의 가게에 모인 백인 남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는 흑인에게 뭔가를 점점 빼앗기고 있어. 흑인들은 운동도 다 휩쓸어버렸지. 백인들한테 남은 운동이라고는 기껏해야 골프뿐이야. 흑인한테 뉴욕시장 자리까지 뺏기고 경찰 간부도 모두 흑인들이 앉아있잖아.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도 폴리는 같은 백인이면서 그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흑인 여성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폴리에게 백인들은 결국 몰매를 때립니다. 우리 마을의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폴리는 그러나 그들한테 매를 맞은 얼굴로 기어이 오린의 집을 찾아갑니다. 앤지의 남자친구였던 폴리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당당히 나선 것과는 반대로 앤지는 슬리퍼와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슬리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섞인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사랑에 국경도 없다는 얘기는 디즈니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난 만화를 싫어해. 앤지, 당신은 흑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고 나도 백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 장면 들어보시죠. Don't tell me what I felt or didn't feel. Look, Angie, this love will overcome everything is in Walt Disney films. I've always hated Disney films. I didn't come here to talk about Snow White. You got with me spite your family, because you were curious about black. Is that what you think it was? Yeah, I do. And I was curious about white. Okay, look, I just came to say,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ith your wife. Yeah. Angie, hold on a second. You gonna be all right? Yeah. Yeah, well, I'm moving out of here in the morning. I mean, you can have it if you want. 한편 플리퍼의 집에서는 플리퍼의 마약 중독자 형 게이터가 찾아와서는 행패를 부립니다. 플리퍼의 아버지는 권총을 뽑아들지요. 플리퍼의 형 게이터는 엄마를 즐겁게 해주려고 새로운 춤을 개발했다면서 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추고 이 수치스러운 흑인 게이터에게 흑인 아버지는 총을 겨눕니다. I'll pray for you, my son.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Oh! Oh! Oh! Oh! Oh! Oh! 넌 나의 피와 살이다. 난 널 사랑한다. 하지만 죽는 게 낫겠다. 아버지의 그 말과 함께 마약과 폭력과 가난과 경멸의 상징인 플리퍼의 형 게이터는 숨을 거둡니다. 이제 엔지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플리퍼도 다시 그의 아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 드루는 눈물로 그를 맞이하지만 마음의 정리가 될 때까지 당분간 별거를 요구합니다. 거리로 나오는 플리퍼.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높은 벽만을 실감했을 뿐이고 그가 엔지에게 헤어질 때 했던 말, 그 말처럼 흑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흑인들 자신이 안고 있는 모순과 열등감도 함께 깨달았던 거죠. 딸아이를 매일 학교까지 바래다주던 그 아침 거리에서 딸아이보다 조금 큰 흑인 소녀가 플리퍼에게 당돌한 유혹을 하고 플리퍼는 그 흑인 소녀의 머리를 부여하는 채 마치 세상을 향해 고함치듯이 크게 소리칩니다. 안 되라고. 그 모든 편견과 모순과 흑인 사회에 대한 울분까지 함께 터뜨려버리듯이 슬리퍼의 외침은 할렘가의 거리에 퍼져나갑니다. 이 마지막 장면 들어보시죠. Got much wiser than the very beginning of our time. Agree, your war has been our way of compromising. 정글에서 옮겨 붙는 무서운 열병처럼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사랑은 사회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갖고 왔던 소중한 것들, 그 모든 것들까지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내용의 영화 정글 피버,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감독 스파이크 리 자신은 이 영화를 미국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말은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스파이크 리는 알리고 있죠. 그의 이전 작품 Do the Right Thing, 똑바로 살아라처럼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지만 좀 더 날카롭고 세련되게 비판했다는 평을 받았고요. 흑인 사회에 대한 온갖 편견을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담아내고 있어서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지요. 정글 피버, 오늘 마치면서요 스티비 원더의 마지막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고요. 정글 피버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number. Let me grab me number. That's all in the drums, man. Yes.